도시에서 유일히 자유로운 마음일 거야. 처음 느낌 그대로 남은 너, 요즘 자주 못 보지만 가장 때묻지 않은 그런 감정은 우리만 할 거. 자주 보러 올게. 혹은 아니지 난 지켜보려 해. 지켜보려 할게. 지키지 않았지만 또 놀러 올게. 괜시리 눈물 나네. 이젠 정